백 해볼래 해 집 따뜻한 덜림이 새빨간 설렘이 마치 해변가 같지만 내 말 없게 되네 Look at me, look at you 누가 더 아플까 You smile 누가 You are 내 눈에 빛나물 흐르게 된다면 좋았어 누가 You are 날 어떡해 I'm not sorry, now it's okay.